이 시간에는 너리 몇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사랑하노라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고백. 불타서 꿈에도 안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인민은 불운의 친근한 그 이름. 누구나 마음 억세고 용명한 그 시진이여 인민은 용감하여라 창조의 열정 넘치 우리의 위훈 속에 진군의 노래로 울리는 진근한 그 이름 그리워 그리워 그리워라 불타는 불타는 천만 심장 우러러 따르며 부르네 우리의 심정은 부르며 기적을 떨치는 인민 삼천리 강산의 눈부신 강국의 축포 토치니 세계를 앞서가는 우리 이상 노래 몇 곡 보내드렸습니다.